제27과 편지 쓰기 Lección 27. Redacción de cartas 1. Radio Korea 영어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Radio Korea 영어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stimados amigos de la sección inglesa de Radio Korea. 저는 제임스 브라운이고 영국 런던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제임스 브라운이고 영국 런던에 살고 있습니다. Me llamo James Brown y vivo en Londres, Inglaterra. 저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Soy estudiante del segundo curso del bachillerato. 우연히 라디오 코리아 영어 방송을 듣고 이 편지를 씁니다. 우연히 라디오 코리아 영어 방송을 듣고 이 편지를 씁니다. Por casualidad, escuché la transmisión en inglés de Radio Corea y les escribo esta carta. Radio Corea 프로그램은 매우 재미있습니다. Radio Corea 프로그램은 매우 재미있습니다. Para mí, los programas de Radio Corea son muy interesantes. 이번 가을에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번 가을에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Tengo previsto visitar Corea este otoño. Radio Corea도 꼭 방문하고 싶습니다. Radio Corea도 꼭 방문하고 싶습니다. Y deseo visitar Radio Corea también.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Expreso mi agradecimiento por su labor.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Atentamente. James Brown. James Brown. James Brown. Hasta aquí la lección 27. Estudiemos a continuación las palabras principales. 고등학교. Bachillerato. 2학년. Segundo curso. 학생. Estudiante. 우연히. Por casualidad. Program. Programa. 재미있는. Interesante. Veamos a continuación el vocabulario relacionado. Nombres de las secciones de idiomas de Radio Corea. 한국어반. Sección coreana. 영어반. Sección inglesa. 불어반. Sección francesa. 독어반. Sección alemana. 포어반. Sección portuguesa. 서어반. Sección española. 아랍어반. Sección árabe. 이태리어반. Sección italiana. 일어반. Sección japonesa. 중국어반. Sección china. 노어반. Sección rusa. 인니어반. Sección indonesia.